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일본말을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제6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주인공인 태국인 유학생 안나의 방에 튜터인 사쿠라가 놀러 왔었는데요. 오늘도 이들 두 명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럼 오늘 대화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ところでアンナさん、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080-1234 ありがとう! じゃあ、今度電話をしますね。 그럼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ところでアンナさん、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080-1234 ありがとう! じゃあ、今度電話をしますね。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쿠라가 안나에게 물어봤습니다. ところで 안나さん. 그런데 안나 씨. ところで. 그런데는 화제를 바꿔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안나さん.는 안나 씨를 부르는 말이고요. 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電話番号는 전화번호.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전화번호 앞에 당신의 라는 뜻이 생략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문사 남 무엇의 번호를 나타내는 조수사 밤 번을 붙이면 남밤이라는 번호를 묻는 말이 됩니다. this 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사 가 붙어서 의문문이 되는 거죠. 난은 제2과에 나왔었죠? 고래와 난데스까? 이것은 무엇입니까의 난입니다. 네, 잘 외우고 계시네요. 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는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문장 끝을 올려서 발음해야 의문형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는 한 박자 정도 길게 느려서 발음해 주세요. 에또는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말이 금방 생각나지 않을 때 사용하면 편리한 표현이죠. 네, 안나는 전화번호를 생각해 내면서 말했습니다. 080-1234 080-1234 숫자가 나왔으니까 0에서 10까지 외워보도록 할까요? 0은 무엇이라고 하죠? 네. 0인데요. 제로. 제로라고도 합니다. 1은요? 1. 2는요? 2. 3은? 3. 4는? 0. 그리고? 시. 라고도 합니다. 5는요? 5. 6은? 6. 7은 나나 또는 시치라고도 합니다. 8은 하치 9는 큐 또는 그라고도 합니다. 10은 쥬입니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네, 1, 2, 3, 4, 5, 6, 7, 8, 9 네, 반복해서 많이 연습해 보세요. 안나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아리가토. 고마워요. 이 말은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콘도 전화를 시마스네. 그럼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자. 는 그럼이란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격이 없는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럼 정중한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それでは。 나 では。 라고합니다。 今度。 는이번에라는의미와그리고다음에라는두가지의미가있습니다。여기서는다음에라는의미로쓰인거죠。 電話。 는전화라는뜻입니다。조사。 오。 를는동작의대상을나타냅니다。 します。 는어떤행동을한다는뜻의동사입니다。마스형동사는현재형뿐만아니라미래형으로도사용할수있습니다。 네。 는말하는사람과듣는사람이서로알고있는내용에대해이야기를할때문장끝에붙여서확인을하는조사입니다。 します。합니다는어떨때사용하나요? 명사와함께다양한동작을나타냅니다。예를들어 勉強。 공부와함께쓰면 勉強をします。 공부를합니다라는뜻이되고요。 料理。 요리와함께쓰면 料理をします。 요리를합니다는식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럼다시한번제6과대화내용을들어보시죠。오늘의중요표현은 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전화번호는몇번입니까? ところでアンナさん、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080-1234。 ありがとう。じゃあ、今度電話をしますね。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까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해설합니다。조사와는히라가나의와가아니라하라고쓰는데왜그런가요? 私が教えましょう。 도쿠나가선생님의해설입니다。옛날에는말그대로주제를나타내는조사와는하라고발음하고하라고썼었습니다。그런데점차발음은와로바뀌고하라는표기만남은거죠。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의와도하라고쓰고와라고읽습니다。이말도원래는오늘이라는뜻의こんにちは주제를나타내는조사하였기때문입니다。옛날에는만나서이야기를나눌때사용하는관용어였는데요。지금은こんにちは라는인사말로정착된거죠。또 電話をします。 전화를합니다의조사오는원래다른발음이었습니다。지금은오라고발음하지만쓸때는다른글자를사용합니다。교재와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 이소리는무슨소리라고생각하세요? 브루루루 전화벨이울리는소리네요。 네맞습니다。브루루루의루는혀를둥글게말아서발음하면안됩니다。그럼이소리는무슨소리일까요? 링 이것도전화소리인가요? 네정답입니다。링은다이얼방식의전화벨소리입니다。자명종벨소리에도사용되고있죠。 의성어의태어코너오늘은 부르르르 와 링 을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전화를받으면모시모시라고말하고이름을말하는거래。하이모시모시안나데스라고대답해보고싶어。빨리전화가걸려오면좋겠어。 네제6과공부어떠셨나요?오늘의중요표현은 電話番号は何番ですか? 전화번호는몇번입니까?였습니다。 그럼다음시간에는안나와사쿠라가쇼핑을갑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